모습만이라도 보게 해줘. 하루에 한 번쯤 너를 생각하겠지. 그 한 번이 24시간일 거야. 시간이 지나면 널 잊을 수 있겠지. 모두 잊은 채 살아가겠지. 떠나가요, 떠나지 마요, 내 소중한 사람. 내겐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니까요. 마치 못한 눈 꼭 감은 채 손이 질러요. 안녕, 이제 라면 내 잡은 손 놓지 못해.